당신의 사랑이요 못난 내가 아 당신을 만나 한평생 잘 살겠소 바람 걸고 눈이 와도 당신 있으면 괜찮소 모진 세월 아픔도 함께한 당신 사랑 사랑 내 사랑 당신을 사랑해요